앞부분에 1절과 2절에 그 레위기의 서론, 그러니까 번제 서론이자 레위기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3절부터 17절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1장 3절부터 17절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가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 번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번제는 일상적인 제사이고 의무적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번제의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화, 저희 뭐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 지난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제사의 목적은 거룩에 대한 감사이고 또 그 거룩에 거룩하게 되기 위한 어떤 회개이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만 역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그 재물을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이 모든 제사의 목적이지만 번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번제는 예배자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from to라고 제가 프린트에 써놨는데 무엇으로부터 건져서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늘 그 목적은 없이 일종의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어떤 이런 감동에 이렇게 목이 메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마치 강아지가 사슬에 묶여서 그 강아지 줄에 묶여서 계집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험이 아주 강렬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물론 강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강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근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이유로 번제에는 다른 의미를 귀속을 합니다. 하지만 번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은 속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제 뒤에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말하는 속죄가 무엇인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번제가 이야기하는 속죄, 그러니까 번제에도 속죄,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에 대한 감사, 또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어떤 회개와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각각의 제사가 다루고 있는 그 죄의 영역이 좀 다르죠. 그리고 번제는 가장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죄의 영역 중에서 어떤 그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좀 지금은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뭔 말인가 싶지만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다루고 있는 속죄의 성격은 아주 일반적인 속죄이다. 또한 속죄제의 어떤 특수성, 속죄자와 속건자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특수성과 한계성을 넘어서 그 속죄의 어떤 보편적인 목적,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전망하며, 예, 전망하며 감사와 순종, 헌신의 의미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곧 번제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가장 넓은 범위의 제사이고 그건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아주 일상적인 제사입니다. 1장에서는 재물의 종류대로 번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가 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곡식 제사는 제외가 되죠. 그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율법은 예배자, 그러니까 백성이 행할 것과 제사장이 행할 것을 구별하고 있고 백성이 예배에서, 그러니까 제사에서의 백성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마 다음번 이 녹음의 내용, 수업의 내용에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뭐 얘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좀 진도가 미뤄지고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분이 되고 사실상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자가 할 일과 그 제사장이 할 일을 구분할 뿐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종류의 재물을 드릴 수 있지만은 수컷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컷만. 거기에서 새는 제외가 되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이 수컷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라고 고든 웨넘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번 수업 때 이야기할 것 같고요. 꼭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번제 의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가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은 그 아래에 이제 그 표를 좀 보면은 나와 있죠. 그 회막문에서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배자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예배자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틴 루터도 그 어떤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한 것의 근거는 저는 레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의 몫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제사에 있어서 이 백성의 역할은 주도적입니다. 백성 그 이 죄의 고백을 직접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뭐 소든 소 잡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것도 큰 헌신이고 희생이지만은 소를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직접 소를 잡습니다. 그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가 80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80이 넘는 거죠. 80이 넘는 할아버지가 소를 잡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하죠. 지금 뭐 저희 교회에서 장세정 집사님이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그 백성이 죽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 그 번제단이 있죠. 2번인데 그 제단에다가 제단 아래다가 이렇게 뿌리고 다시 예배자가 백성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뜹니다. 그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제단에 불을 붙이고 각을 뜬 번제물과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 제가 밴드에도 이야기했고 이제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제사의 아주 중요한 게 불태움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특히 이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이 세 가지를 이제 화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태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소각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없애는 우리가 증거를 인멸할 때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태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은 그것의 향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우면 향기가 나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에서의 그 예배자의 역할은 오늘날처럼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뭐 그 의자에 앉아서 찬양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르고 설교도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 헌금도 준비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를 상상할 수 없었고 직접 와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회막까지 뭐 회막이 성막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한가운데만 있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까지 끌고 와서 뭐 회막 옆에 그 속죄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속건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속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떼 중에서예요. 양떼 중에서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골라 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막 옆에 무슨 제물 파는 마켓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학교 앞에 이제 문방구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까지 뭐 그게 수십 킬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인구 150만 명이니까요. 가져와야 되고 그 앞에서 안수를 하고 직접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고대 예배자는 자신의 가축 중 가장 직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성소로 가져오고 먼 거리 짐승을 죽이고 손으로 각을 뜨고 내장과 뒷다리를 씻은 뒤에 눈앞에서 제물이 연기로 타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지켜봤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헌신적 행위가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죠. 자명한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도 계속 설명되겠지만 번제의 이 죄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제시가 되죠. 각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소에서 비둘기까지 제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는 예외가 없는 제사입니다. 모두가 드려야 되는 일상적으로 모두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제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물의 차이가 제사의 효력으로 효력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은 다르지만, 제물에는 차이가 나지만 제사의 효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제사의 효력은 3절과 4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소급이 되는 것이죠. 뒷부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들의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더 비중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그러니까 짐승을 바치는 제사에서는 예배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각각 구분이 되지만은 비둘기의 제사는 거의 다 제사장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제사에서 제사장의 의무가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비싼 제물을 바칠 뿐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였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돈 많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뭐 차별이 난무하죠. 차별이. 돈으로 인한 차별. 난무합니다. 오늘 백화점에 가도 옷을 맡기고 갈 수가 없어요. 식당에 가도 등심을 시키는 사람하고 뭐 갈비탕도 비싼데 갈비탕을 시키는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이 제사법을 자세히 들춰보면 가난한 자들의 제사가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규례가 그들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의 몫이 더 역할들이 더 비중 있게 명령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는 당연히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지만 교회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마저도 부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박대하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많은 장로가 오면 목사가 오늘같이 지금 비가 밖에 많이 오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주차장까지 장로를 마중 나간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화목제 부분에서 계속 나중에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보겠지만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이에요. 제사의 어떤 원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구현돼야 돼요. 일상과 제사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깨달은 어떤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본질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구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절되어져 있죠. 제사는 제사이고 삶은 삶인. 그냥 그 형식을 그냥 정말 의무적으로 수행할 뿐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표현했지만 제사에서만큼은 가난한 자들이 상전이다. 이거는 제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해야 된다.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다. 제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질 그 식탁을, 하나의 식탁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하루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식탁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고 모두가 자신의 몫을 받는다. 더함도 덜함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 공산주의가 아니죠. 제가 오늘 그 헤르누트 기도서의 7월 1일자 그 내용을 보면은 생텍쥐베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앙 또한 생텍쥐베리. 주님의 식탁에서의 떡의 맛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라는 그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장은 소제를 다루고 있고 소제에 대한 저는 제목을 가난한 자들의 번제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소제 역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이고 일상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곡식의 제사이죠. 그래서 a grain offering입니다. grain offering입니다. 이 제물이 곡물이라는 점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다르죠. 그리고 번제는 앞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다 바쳐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가난한 자들의 번제인 소제에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살아가요. 부자들이 하는 11조 때문에 제사장이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드리는 번제물은 취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번제인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살만 해야만 제사장들도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 굵은 글씨인데 5페이지 그 중간에 이러한 점에서 랍비 주석가들은 소제물이 매우 가난한 자들의 번제물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소금이 주요 제물이죠. 이제 소금이 맨 마지막 13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나오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공통의 재료, 모든 소재에 소금을 뿌려야 된다라고 이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 소재에 있어서 이 소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나와 있죠. All your grain offerings with salt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 소금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금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뭐 지금도 사실 소금이 굉장히 귀한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천일염 이런 소금 그 중에서도 이게 정제된 소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뭐 약간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기다 소금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소제물 비록 가난한 자들의 번제물이지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굉장히 이 소제물 역시도 값지죠.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가 소제 속에서 결코 이렇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금의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민수기 18장 19절에 주석 12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으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금이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주석 13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불이나 시간은 물론 어떠한 수단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면서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1차적으로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이뤄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책임과 헌신, 그러니까 지속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한 책임을 영구히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소금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운 가루는 구운 것과 굽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지고 굽는 방식 역시 그 세 가지가 가능하죠.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 그리고 소량의 유황도 소재물에 더해졌고 그러나 누룩과 꿀의 첨가는 금지되었습니다. 주석 14번에 보면은 누룩과 꿀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고든 외남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유월절에 누룩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잖아요. 둘째는 그 누룩과 꿀 모두가 발효를 일으키는데 이 발효는 부패를 암시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죽은 것만이 제물로 쓰여질 수 있는데 누룩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셋 중에 그 어떤 것이 권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례 앞에서 그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앞에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규례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경 그 당시 시대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찰하고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와 교훈들을 끄집어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규례의 핵심은 아니에요. 규례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규례의 내용은 일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전통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그 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규례의 의미들, 그 시대 속의 의미와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부분 1페이지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례에 대한 이야기, 주석 1번 내용을 설명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1페이지 주석 2번이죠. 이 규례를 가르치는 그 히브리어가 토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토라인데, 그 토라의 어원이 아라입니다. 아라. 그래서 그 뜻은 흐르다, 알리다, 교훈하다, 보이다, 손가락으로 대상을 가리키다, 바른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규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제사의 규례 또는 어떤 그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규례들은 결코 인간의 편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내용의 핵심이었지만 인간의 편에서 고안된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을 두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시작 개시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특별법에서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 특조위 활동 기간 때문에 2016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9월부터였습니다. 작년 9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이 시작,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법이 있어도 그 법에 대한 해석은 그 법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홍만표 변호사 정관예우로 인해 구속은 아직 안 됐나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뭐 그 사람이 실제로 5년 동안 500억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수임료를 줬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현직 검사들에게 현직 판사들에게 어떤 이렇게 압력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면 그 의뢰인들이, 피의자들이 그 수백억의 돈을 줬겠냐고요. 근데 돈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법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 현직 검사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조응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관은 있는데 현관은 없다라는 그런 아주 그 이런 현실의 이 실태를 토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 그 레위기 7장 38절의 내용들은 그 위에 주석 1번에 있는데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물론 제사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반영한 것들도 있지만 어떠한 것들은 당시 문화와 대립적인 특징을 가지며 어떠한 것들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와 또한 8장 이후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한 가지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점, 일관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희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후대에 신학이 더 발전하면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와 동의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려는 열망과 그로 말미암는 신뢰와 순종이죠. 물론 그 신뢰와 순종에서 어떤 이해와 동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의 순종을 촉발시키는 어떤 그 자극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 갈 수는 없죠. 만약에 그 이해와 동의로 이루어냈다면 진작에 이루어냈겠죠. 진작에.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주 그 이상적인 법들. 하지만 역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현실이거든요. 나의 현실. 그 이번에 브렉시트를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브렉시트를 선택한 거예요. 어떤 이해와 동의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 5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7월 1일 11시 35분입니다. 저는 내일 6시 50분에 답사를 출발해야 됩니다. 집에는 그 아내 라나와 하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그 공치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심써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심써서. 네, 심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심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말씀에 심써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심써.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5페이지 맨 아래까지 했고요. 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소제에서도 예배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구별이 되고 예배자가 그 백성이 소제물을 준비하고 고운 가루에 기름과 소금과 소량의 유황을 첨가했습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는 자세히 이렇게 그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한 움큼,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제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아주 좀 특별하죠. 시브리어로 이 소재가 민하인데요, 민하. 선물, 곡물, 또 봉신왕이 자신의 영주에게 그 자신의 지속적인 호의와 충성의 표시로 제공하는 선물이 바로 이 민하의 의미입니다. 이는 선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를 두려워해서 선물로 그의 환심을 사려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 선물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민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신앙이 여전히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와 같이 어떤 보편적 그 종교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14절과 같이 14절을 잠깐 보면 2장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래서 어떤 그 본격적인 그 추수의 시기였고 그 이는 미래의 순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불완전한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 농경 사회에서 누리는 안정적이죠. 지금은 상당히 불안정적인 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야 되고 불안정적인 상황이고 안정적인 사회에서 누릴 평화와 번영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제는 번제와 함께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제사로서 추수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거나 또는 특별히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근본인 번제와 같은 목적과 성격을 갖습니다. 소제를 드리면서 특별히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헌신 안에서 장차 올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러니까 2장의 키워드가 있어요. 각장마다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뭐 1장의 키워드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1장의 키워드는 뭐 예물이겠죠. 예물. 1장 2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 감사의 의미, 회개의 의미가 갖고 있는. 또는 1장 4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어떤 이 헌신의 기쁨, 이 정서 이런 것들이겠죠. 2장의 핵심 단어는 이 기념입니다. 기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가 표시 안 해놨는데요. 지금 얼핏 보기에도 2절 표시해놨군요. 2절, 9절, 그리고 또 뭐 16절 이렇게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그 아즈카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아즈카라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옛날에 전병훈 목사가 했던 목사님도 아니죠. 목사가 했던 설교 중에 아즈카라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즈카라라는 단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뭐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 이 아즈카라의 어원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리고 자카르의 뜻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상세히 말하다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기억이고 그 기억하기 위한 어떤 행위입니다. 그게 기념이죠.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어떤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 앞에서도 자신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카라입니다. 기념이죠.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그 기념물이 곡식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뭐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조형물. 뭐 사실 저희 신일학교에도 그 이사장님 그 설립자 이사장 이봉수 이사장의 아주 큰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조각 이렇게 청동인가요?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알곡을 보면서 소재물이 그 알곡이잖아요. 고운 가루라고요. 알곡을 빻아서 그 가루를 보면서 한움큼이에요. 그 한움큼의 알곡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그 성만찬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무리한 논리적인 어떤 이런 비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팔레스틴의 가난한 자들의 식탁이었던 예수님의 만찬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역시도 예수와 같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그 기념의 행위가 그 소박한 만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소재물은 제사장의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지파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백성들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됐고 그 백성 그 의존하게 되는 것이 번제가 아니라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랐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제, 그 소박하고 단순한 그것은 당연히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소제물이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가난해야 되죠. 그 프란체스코 회의 세 가지의 서약이 있잖아요. 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 그렇죠? 그리고 청빈, 그리고 순명,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풍요 속의 빈곤, 오히려 우리는 빈곤 속의 풍요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풍요의 복음이 아니라 이 빈곤의 복음. 단순하고 가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력과 평화를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들은 전해야 됩니다. 화목제는 화목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제사를 넘어선 제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제사의 기초라면 저는 화목제는 제사의 완성이다.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아주 그 제사의 디테일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든 웨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제가 번제보다 열등하다. 그 이유는 화목제는 이 제물을 암수를 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화목제는 제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 번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화목제는 그 7페이지 위에 보시죠. 번제 소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는 화제에 속합니다. 하지만 앞에 두 제사와는 전혀 다른 제사이죠. 그 이유는 번제와 소제가 일상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 반면에 화목제사는 선택하는 제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그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죠. 소제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속제제와 속건제에도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자의 몫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서는 아까 앞서 그 1장 번제의 키워드가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화목제야말로 그 어떤 제사의 정서가 얼만큼 그 기쁨을 넘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적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성격이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 이 중간인데요. 그 7페이지 첫 번째 화목제 번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과 중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에서 이 그 제물에서 새가 제외되었죠. 왜냐면 새는 집단적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양이 적으니까요. 또 하나 이 화목 제물이 암수 모두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암컷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서 번제보다 화목제가 열등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좀 무리를 일으키는 한 감독, 홍상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가 있죠. 지금 뭐 그 영화에서 이제 그 김민희하고 이렇게 정을 이렇게 감정이 싹 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저는 반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그러니까 화목제가 암컷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번제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러니까 요 레위기 성경이 쓰여질 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무호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것에 결코 도전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떤 그 남성 우월적인 문화에서는 맞는 해석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암컷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의미로 지금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아주 확실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로마서 3장 25절 주석 17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의 의식은 번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회막문으로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죠. 하지만 그 뒤부터 다릅니다. 전체 짐승을 불태우는 번제와는 달리 콩팥, 기름, 간에 덮인 거풀 뭐 그에 대해서는 18번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양의 경우에는 기름진 꼬리가 불태워졌죠.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화목제 의식은 예배자와 예배자의 친구들이나 가족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여서 나머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가 셀라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어떤 번역이 없습니다. 가장 그 개연성 있는 최근의 견해가 히브리어 그 셀라밈이 우가리트어 슬뭄과 같다는 것인데요. 모세 시대와 거의 같은 주전 1400년에 등장한 북가나안 문서에 보면 이 번제와 슬뭄이 한 쌍의 제물로 제사로 언급이 됩니다. 성경 오타네요. 성경에도 번제는 종종 화목제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두 제사가 번갈아서 화목제와 번제가 번갈아서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슬뭄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화목을 얻기 위해서 드려진 선물일 것이죠. 그리고 살라밈 역시도 샬롬을 어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의 해석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샬롬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샬롬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회개와 헌신과 소망을 다룬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이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죠. 이 소리는 지금 에어컨에 물을 빼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차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로 소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동시에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Vow, 프리윌 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라는 말씀 속에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로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그 프린트의 그 8페이지 주석의 설명대로부터 읽어보시고요. 그 주석 20, 그 주석 21번부터 23번의 내용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 감사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감사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토다인데, 토다. 예, 토다이죠. 토다인데 그 토다의 어원이 야드입니다. 그 야드의 뜻은 쥔 움켜진 손과 대비되는 편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는 것이죠. 움켜진 것을 펴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서원제와 자원제는 주석 22번에 그 서원제는 네데르, 어원은 나다르인데 어떤 것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다. 그리고 그 자원제의 히브리어는 네다바인데 어원은 나답으로서 자원 입대하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하다 또는 자극하다, 무엇을 하도록 만들다 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다를, 그러니까 쥔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 감사제이고,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는 것이죠. 자비와 그 양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서원하는 것이 서원제이고,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원제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결합한다면 이 화목제의 핵심은 사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비와 생명과 평화가 실현되도록 물질과 자신의 삶과 가족과 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서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자극하고 도전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 제사가 이 제사의 이 단어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뿐 아니라 그 제사의 모든 절차 또 제물에서도 그러한 이 제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암수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는 결코 수컷만 드리는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와 속건제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실제로 제사의 제물은 예배자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이 해석이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출산한 마리아가 정결례를 드리죠. 그런데 그 제사에 요셉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제사에. 실제로 그 제사는 레위기 12장에 명령되어져 있는데 그 여성의 제 출산한 여성의 제사입니다. 근데 그 여성의 제사에 남성인 요셉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아주 파격적인 명령이 있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레위기가 주어졌던 주전 1400년 당시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화목제의 제물로 인해서 화목제가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보다 열등한 제사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35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화목제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 이후에는 즐거운 식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3장 17절 마지막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라고 소극적으로 식사 규례를 그러니까 먹어라 하지만 두 가지는 먹지 말라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그 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이죠. 그 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석 26번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사장의 목소로는 좋은 것이 돌아가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즉 화목제가 많이 드려질수록 제사장의 삶도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그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몫은 가난한 자들의 소제 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따라서 제사장의 몫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제사장의 몫이 있고 백성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몫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보다 이 화목제의 정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이 3장에는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이 이면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화목제로 말미암는 정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쁨은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 또는 세속적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을 넘어서 어떤 식사로 인한 기쁨을 넘어서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현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말미암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기쁨이죠. 어떤 말초적이고 개인적이며 어떤 이 쾌락주의나 어떤 편의주의로 인한 그 기쁨과는 아주 대비되는 기쁨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역대상 29장에 나와있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희와 사랑, 실학, 화평.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또 실학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그것이죠. 그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감사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핵심은 감사제이죠. 그리고 감사제의 그 어원이 히브리어 어원이 토다이고 그 어원은 야드이고 그 야드의 뜻은 쥔손이 아니라 편손이다 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더 부연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약간 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프린트에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지금 딱 정확히 12시입니다. 아마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이가 안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서 한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제자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는 좁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나 어떤 습관이나 형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감사에 기초한 감사로 말미암는 것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그 거룩한 결단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내일 저희들 답사를 갑니다. 리더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잘 준비해서 새사랑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고 그 기쁨의 정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